이 시간에는 모란봉악단이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죽어도 혐용신념 버리지 말자. 가리라 붉은 기 구로로 우리 심장 스스로 택한 인생 죽어도 혐용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혐용신념 버리지 말자 눈속에 묻힌데도 푸른 빛이지 않는 소나무 소나무처럼 키워진 후 하뜨는 양심도 현심을 모르는 신념으로 빛나더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부서져 가르대도 흰 빛을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철이라도 말이라도 나서 순간도 살 수 없기에 기쁨과 아픔 함께 나누며 운명을 같이 하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출격 명령만 기다린다. 우리서도 하늘길 나르며 용감히 결전 그린다. 하늘 용사 슬기는 빛을 봄꽃 다짐을 우리 열망 나르자 남녘의 하늘로 물속이 비행문 세계자 긴 좋은 비행대는 오지마 지금 명령만 기다린다. 하늘만큼 자존심 높아서 우린 지는 봄 이상 모란봉악단이 노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